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원수님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김종은 각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의 반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원동지역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협회의 대표단 단장은 령장으로서의 뛰어난 지략과 령군수를 지니시고 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김정은 동지와 같으신 분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으며,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세계 정치 흐름을 주도하시며 시대와 인류 앞에 거대한 업적을 일으켜 가시는 김정은 동지는 진정한 애국자,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오 승리만을 떨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 일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고 말했습니다.